사람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누구인가요? 추운 날 꽁꽁 언 손으로 붕어빵을 품고 오는 사람, 차려입은 코트보다 후드티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 늘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이상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너 그 사람이 왜 좋아? 하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잠깐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부러운 대답을 줄줄 늘어놓죠. 예쁘니까, 잘생겨서, 잘 챙겨주니까, 재밌어서. 끝도 없이 나오는 100가지 이유들보다 강력한 한 가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 노랗게 물든 은행잎, 시원한 커피 한 잔, 잔잔한 새벽 냄새, 모두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죠.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이라는 강력한 마법이 우리의 든든한 변명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냥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든 한 번은 미소 짓길 바랄게요. 그럼 한양우편함 여섯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울시티 굿타임.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새내기인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학창시절부터 만났으니 거의 6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네요. 시간 참 빠르죠? 다른 친구들은 저를 보면 장수 커플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아,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아는데요. 직접 말로는 안 하시지만 은연중 그 친구와 결혼을 할 것이라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한 게 맞나? 알아요. 저 참 못났죠?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하나도 설레이지 않아요. 평생 이 친구와 사는 상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비밀이지만 청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이 친구와 만나는 것이 맞을지, 괜히 배신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변에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고만 하니 여기에다 끄적여보네요. 박소은, 너는 나의 문학. 너는 어느 얼굴 없는 소설가의 문학 전문자. 아니 그걸론 부족한데 너는 어느 이름 없는 소설가의 마지막 문자. 안돼 이것도 부족한데 너는 나의 수레바퀴 아래서 너는 나의 고밀밭의 파수. 너는 나의 헤밍웨이 요쇼.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도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너의 마른 시가 되어 텅 빈 책에 받아 적히고 그걸 평생 들고 다닐 거야. 너의 노랜 글이 되어 내 눈 속에 깊이 박히고 너를 듣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노르웨이 예수. 너는 나의 데미안.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싶어. 달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넘기고 싶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책. 너는 나의 문학. 마지막 문장. 너는 내 첫. 한양우편함 여섯 번째 이야기는 한 여학우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남겨주신 학우분, 용기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랑과 호감, 저는 이 두 감정이 명확히 다른 경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재밌는 것, 이것은 호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라면, 평생을 약속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마냥 설레고 나누고픈 이야기가 끝이 없어 하루는 왜 24시간밖에 없을까 아쉽고 이런 감정들 말입니다. 물론 익숙해졌기에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잠깐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꽉 막히고 길었던 사랑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잠깐 휴게소에 들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시 도로 위를 달리고 싶은지 혹은 다른 길로 들어서고 싶은지 내 마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너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너 있는 곳은 어디든 너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갈 수 있어 플래그 너 있는 곳 아직 너를 찾아 헤매고 있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네가 있는 곳을 찾아 떠나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내가 너를 찾을 수 순간으로 전체를 판단한다. 대부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 앞에서 인스타그램 피드만 줄줄 읽고 있다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비칠 뿐이다. 때문에 호감과 운명이란 낭만적인 합리화다. 그저 타이밍일 뿐이지. 내가 특별해 보이고 네가 특별해 보이는 그 빛나는 순간을 함께 맞이한 행운일 뿐. 그건 단지 우연일 뿐이다. 하지만 그 예쁜 우연이 대부분의 인연을 엮어나가는 건 사실이니까 냉소적일 필요도 없다. 어쨌든 삶은 낭만과 냉소를 오간다. 그 뜨거움과 차가움의 경계를 넘나들 때 지루함은 자취를 감춘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미지근한 순간이다. 뜨겁게 느낄 틈도 차갑게 돌아설 틈도 없는 가장 미지근하고 무감각한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성장과 다를 바가 없다. 백세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터널 선샤인인데요. 이 영화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보신 여러분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그들을 또 다시 서로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을까? 몇 번이나 기억을 지울 만큼 힘든 연애였음에도 두 주인공은 끝끝내 서로를 사랑하는 결말을 택합니다. 아무리 되돌려도 같은 사람에게 계속 끌리는 것.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도록 만드는 무언가. 저는 이 무언가의 이름을 찾고 싶지는 않네요. 사연자분께서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사연자분만의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터널 선샤인 속 주인공들처럼 기억을 지우지는 못하더라도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수민 엘라이크 아껴줄게. 지루해서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 누구에게 삶 누구에게 시간 누구에겐 사랑 다시 만져보고 말 걸어줄게 따뜻한 눈하고 바라볼게 내가 너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줄게 yeah. 온내지 저기 저 유리창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는 사랑스럽고 나른한 저 빛처럼 아픈 모든 것들에게 미안해 넌 매일 빛나고 있었는데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잡힐 줄 알았다 모든 것 모든 것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했다 누구에겐 삶 누구에게 시간 누구에게 사랑했다 늘 그래왔듯이 넌 언제나 yeah. 그 자리에 그대로인걸 생각해보면 문득 고마워 그냥 모든 게 다 날 안아줬던 행복들이야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물도 더 잘 줄게 오래도록 내 옆에 쭉 머물러줘 yeah, yeah. 내가 다시 아껴줄게 지나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우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양 우편함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한양 우편함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그리고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UBS